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향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새겨야 해.